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,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. 의원들을 보내라. 지시를. 국회의원들을요. 예.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첫 폭로를 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저녁 7시 반쯤. 지인에게 전화를 건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 자신에게 양심 선언을 요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.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. 내가 살라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.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에게 곽 전 사령관은 사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했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였단다.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. 곽 전 사령관과 통화한 지인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주체에 대해 통화 맥락상 국민의힘 쪽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. 곽 전 사령관은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인터뷰에 응했다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출연 당일 오전에 함께 사전회의를 했던 김연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 출석해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전화를 한 건 재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입니다.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까지 들은 만큼 변호사 선임부터 자녀 지원 문제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. 실제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는데 이어서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.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튿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. 참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솔직히 내가 지금 가진 게 한 개도 없다. 나중에 어려우면 좀 도와줘. 자신은 명령에 따르는 부하들과 위치가 달라 고민이라며 향후 수사를 의식한 듯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. 난 지금 애들 아들냄 딸냄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. 미안타 염치가 없다.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. 앞으로 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변호사는 고등학교 동기하고 후배들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어. 통화 닷새 뒤 국회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로 찾아온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민주당은 변호사 조력을 통한 회유 의혹을 제기한 여당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부승찬 의원 소개로 변호인 한 명을 만났는데 선임하진 않았다며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곽 전 사령관의 한 동기생은 대출 이자를 비롯한 재정적 압박이 컸던 상황은 맞다며 변호사 소개 제안도 곽 전 사령관에겐 의미가 달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현재 곽 전 사령관의 사건 변호는 김연태 707 특임단장의 변호인이 돕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